봅시다. 내 인생 빨간 불 들어왔어. 오늘도 인생하게 술 한 잔. 사랑이 뭐 대수냐 외쳐보지 마. 세상은 여자가 반이라지. 하지만 내 님은 너뿐이지. 오늘 밤 내 품으로 유턴해주세요. 20살 어렸을 땐 돈 없어 차였었지. 30살 젊었을 땐 집 없어 차였었지. 난 이제 혼자다. 매일 밤마다 위로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네가 온 거야. 내 인생 빨간불 들어왔어. 오늘도 인생하게 술 한 잔. 사랑이 뭐 대수냐 외쳐보지 마. 세상은 여자가 반이라지. 하지만 내 님은 너뿐이지. 오늘 밤 내 품으로 유턴해주세요. 이제는 내 마음으로 직진해주세요. 샤르르르. 당신의 윙크 한번 심근이 그르르르. 난 이제 혼자다. 매일 밤마다 위로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네가 온 거야. 내 인생 직진 신호 들어왔어. 오늘도 인생 가게 빙그르르. 또 한 번 그녀에게 속아버린다. 세상은 여자가 반이라지. 하지만 내 님은 너뿐이지. 오늘 밤 내 품으로 유턴해주세요. 이제는 내 입술에 파킹해주세요.